강풀을 강도할 주요민도 있지만 한국은 지구석입니다. 공룡수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라는 작품으로 일찍이 젊었을 때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뭘 풍자한 거냐면요. 실제 이렇게 외계 동물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사회였다면 대개 이 사람들의 존재는 이주 노동자였을 거예요. 여성이면 성매매했을 겁니다. 그렇게 풍자한 사회성 입지들이 많았죠. 학교 도서관에 몇 권씩 있는 되게 이런 만화들을 그린 사람입니다. 백도씨 이걸 제일 많이 봤죠. 유월항쟁이 그린 감동적인 만화인데 제목부터가 벌써 이게 변질법이잖아요. 양질 정의 법칙이잖아요. 딱 보면 벌써. 집지생 때 보고서는 리얼 공상 만화라는 부제가 붙었을 정도로 가난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재밌게 풍자한 만화입니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다행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이 가난한 청년들이 라면을 구해서 서로 먹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라면 냄비에 받침대를 쓰이는 소품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프니까 참습니다. 굉장히 신랄한 분자죠. 최기수 화백이 데뷔 15년 만에 드디어 웹툰을 시작했어요. 단행본 만화로 생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만화가였는데 이제 인터넷 만화를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만화예요. 그냥 프롤로그만 딱 봐도 야 이걸 왜 보라고 그랬을까 금방 알 수 있는 이게 우리 얘기구나. 이게 프롤로그의 한 장면입니다. 이 주인공이 한 청년을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는데 그냥 잠자고 있는 중국집 배달부로 일하다가 오토바이를 고장냈다는 이유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난 청년인데 이 주인공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공인노무사 교육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공인노무사 100명이 하지 못한 일을 이 주인공이 해낸다. 어떻게 해결했을까? 궁금하시면 검색해서 보세요. 지금 보진 마시고 이따가 보세요.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이제 노동 만화 수십 권 분량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주인공이었대요. 근데 만화가 너무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이걸 이제 2008년도에 세계적 화백을 제가 처음 만나서 이 만화에 대한 구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적 화백이 이제 이런 이런 만화를 구상하고 있다 그렇게 도움될 만한 이야기 제가 생각나는 걸 이제 반했습니다. 근데 만화가 스케일이 커지더니 제가 이제 조역으로 추락하더니 단역이 됐다가 최근에 만났더니 까메오로 몇 장만 나올 거래요. 저는 만화가 굉장히 규모가 커진 겁니다. 몇 권 분량으로 준비했다가 몇십 권 분량이 된 건데 더불어서 나올게요. 뭐 몬스터 정도 규모의 만화가 될 거로 다닐 겁니다. 근데 이 만화를 초딩 중딩들이 거의 안 봐요. 근데 이 웹툰은 초딩 중딩들이 게시판에서 계속 이제 흥류하는 개들이 주고받으면서 관심이 많아져야 조회수가 높아지는데 별로 안 보기 때문에 조회수가 낮아요. 꼭 보셔야 되고 별점 평가도 많이 주시고요. 그 밑에 광고도 클릭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너무 노골적으로 홍보하나? 제가 근데 지난번에 광주 지역에 가서 초딩 중딩이 만화를 안 본다니까 우리가 봐줘야 된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시민실과의 한 청소년이 오니 제가 중학생인데 그 만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화하지 마세요. 사회 문제가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올 필요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 다 아는 상식을 왜 자꾸 강조할까요? 흔히 말하는 노동운동이랑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의 선택이겠습니까? 노동자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퇴직하고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옮겼는데 서울대병원 노동자로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하는 말이 야, 이 병원에 오니까 간호사가 가운을 자기 돈으로 다 사입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도 오래전엔 그랬어요. 병원에 노동자들이 없었을 때 이런 문제는 간호사가 출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키면서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는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개인의 성실함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국회에서 법이 바뀌거나 노동조합이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체별을 체결하거나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해결됩니다. 개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 일을 우리가 노동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회 문제를 구조적 관점으로 봐야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노동운동이 구조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제가 대학생들 냈던 중간 시험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적었다고 훌륭한 답은 아니다. 대학이니까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학생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자유롭게 쓰라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안학교 출신들의 강점이 이런 문제를 겁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대안학교, 저 강진에 있는 대안학교 하나 있는데 오늘 녹음을 한다고 해서 학교 이름 말하기도 좀 그런데

바로 한 2미터쯤 앞에서 막 인하의 몸에 불이 확 붙었는데 막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몸이 굳어가지고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래도 여기 경험 있는 선배들이 낫더라고요. 막 달려서 은박 수학이 갖고 와서 막 어떻게 끄고요. 아, 나는 몸이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겠던데 얘기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직접 이 목격한 노동자들을 다 정신과 치료 상담하고 그랬어요. 최병승 동지가 현대차를 상대로 7년 동안이나 소송을 해서 혼자 대법 승소 판결을 두 개나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 이걸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런 장면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야,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자녀들 열심히 가르쳐서 이런 신세는 면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열심히 공부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불똥은 과학 인력이 밀집해 있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도 튀었습니다. 석 박사급 계약직 연구원들이 무더기로 해고됐습니다. 최기훈 기자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숙사에 빈방이 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계약직 연구원 등 94명이 무더기로 해고되면서 젊은 연구원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양일간 조금 전에 들려가지 나가면 나간다고 관리실에서 이제 전화 받고 문 열어주고 키 주고 그런 식. 이들 가운데 석사와 박사급 연구원만 60명으로 주로 국내 유일의 연구 연원자로인 한화로 관련 연구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석사 박사가 된다고 해도 비정규직에서 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나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지금 900만 명으로 늘었는데 이제 대기업 연구비 받는 학자들이 이제 뭐 북미 유럽의 연봉 계약직 골드칼라, 화이트칼라가 다 비정규직이다. 막 펀드 매니저, 변호사, 의사 비정규직이다 이러면서 마치 다른 나라도 비정규직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되게 양심적인 학자들 주장은 아닙니다. 지금 너무 많아서 민주주의까지 파괴될 위험성에 처한 거죠. 이 몇 년 전이라 70%입니다. 지금은 80%로 늘었습니다. 10명씩 하면 8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지적한 거냐면 국제통화기금이 IMF가 한국 정부에게 문서로 통보한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국제금융 자본이 투자할 때 걱정해야 할 만큼 한국의 비정규직은 시장경제 범주를 다 벗어나버린 거죠.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한국사에 들어오면 진보적인 욕을 해야 할 만큼 심각해진 겁니다. 한국사의 노동문제 특징 네 번째, 비정규직 노동자가 너무 많고 차별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개인의 비인간적인 삶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상당히 해로운 상황까지 온 거죠. 어떤 나라든지 비정규직의 문제는 정규직이 함께 해결했어요. 가장 우리 사회 중요한 노동의제.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미만으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10명의 노동자 중에 1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해 있습니다. 우리 경쟁 대상국과 비교해 볼까요? 대만의 4분의 1, 일본과 싱가포르 절반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럽에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80%나 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OECD 가입국들 중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노동시간 1위,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가 1위입니다. 이 통계는 사무직 생산직을 전부 망라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종에 근무하든 전부 해당되는 통계지요. 세계 15위 경제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이 노동 문제에 대한 이해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의 세계 최하위 수준이죠. 네, 이 동영상은 작년 12월달 유튜브에 올라온 건데 한국이 OECD에서 일하기 힘든 나라 3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멕시코, 칠레 다음이 한국이란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이상한 현상들, 즉 구조적 관점이 부족하고 학교에서 노동교육하지 않고 노동자라는 단어조차 혐오하고 노동자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다른 나라의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 현상이 한국은 노동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MBC의 정은임 아나운서입니다. 정은임의 영화 음악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개편할 때 이 프로그램을 폐지했더니 애청자들이 정영음이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8년 넘게 활동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없어버렸는데 MBC가 결국 8년 6개월 만에 이 프로그램을 부활시킵니다. 정은임 아나운서가 8년 만에 똑같은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 둘째 날 방송의 처음 시작 부분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3시 고공 크레인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백여일을 고공 크레인 위에서 홀로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유물 몇 장 또 이거 결의만 한번 읽고 잡혀온 20살짜리 대학교 1학년을 무릎 꿇려 앉혀놓고 맨 처음에 저에게 한 질문이 뭐였을까요? 너 언제 북한 갔다 왔어? 이걸 2시간대 나중에 다 나오게 돼 있어. 언제 북한 갔다 왔어? 아, 제가 그때 거짓자 백을 했다면 그게 공소사실 됐겠고 징역을 20년쯤 살았겠죠. 오늘 이와 같은 삶이 저에게 없었을 겁니다. 아니, 대학교 1학년 20살짜리한테 그러니까 모든 양심 재력을 간단히 제압하는 거예요. 빨갱이. 이게 분단의 일이에요. 좀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운동이 중요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그때 이제 야, 통일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생각들을 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일을 거의 볼 수 없는 극우 보수적 정치 성향.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은요. 다른 나라 학자들이 볼 땐 이게 중도 우파의 아주 보수적인 내용이에요. 한심할 정도로 이게 옹호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 노동 문제 강의하는 교수가 그래, 그 노동 진보 노동자회라는 단체 와가지고 저 정도밖에 말을 못하나? 이게 한심할 정도로 온갖 내용이에요.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제 강의 성향은 디버럴입니다. 정치적으로 비교하면 미국 민주당이 요 정도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오바마 생각이 오늘 제 강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근데 한국 이게 과격한 내용인 줄 알아요. 너무 사회가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극우 보수화된 사회니까, 보수 과잉의 사회니까. 근데 한국사에서 보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사의 보수는 국제적 가치 기준의 보수가 아닙니다. 본래 보수 세력은 세계 귀족들을 말합니다. 중세 몇백 년 동안 권력과 자본을 독점한 기득권자들이죠. 우리도 그런 계급이 있었습니다. 조선사의 양반 계급들입니다. 지식을 존중하고 예의범절을 지키고 전통을 강조하는, 그게 없으면 무식하다고 비난하지만 건방지지만 애국심에 불타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보세요. 김구 선생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전통적 개념의 보수 세력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와 진보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서양 영화에 가끔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저택에 축성화들이 안에 붙어있는데 주인이 방문객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몇들에는 무슨 전쟁에 장군을 했고 우리 몇들에는 전쟁에나 목숨을 바쳤다. 전쟁이 터질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나가 목숨 바친 것이 가문의 전통이, 이게 본래 보수 세력의 특징입니다. 근데 한국사 스스로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보세요. 국가 안보를 가장 많이 강조하면서 병역 기피를 가장 많이 합니다. 상당히 특이한 성향입니다. 이율 배반이죠. 100년 동안의 비정상적인 근현대사가 그런 아주 모순적인 존재들을 탄생시킨 거죠. 노동운동에 대한 혐오감 등은 식민지 분단, 군사독재 등 세계적 위력에 왜곡된 자본주의 이행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지식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노동운동 이해하지 못하고. 쌍용자 파업할 때 모습입니다. 마지막 진압 장면만 잠깐 보겠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헬기 소리 들리시죠? 이때 출동했던 헬기 수리비용까지 47억 원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배상 판결, 손해배상. 이 사건 이후 쌍용차 노동자들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제 24명이 사망했잖아요. 13명이 자살을 했고. YTN 돌발 영상에도 이제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데, 이 기자가 경영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돌발 영상을 방송했다가 나중에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제가 광주시청 강당에 가서 강의할 때 이 동영상을 틀었더니 광주시민들은 금세 눈시울이 붉어져요. 너무 똑같은 장면이죠. 거의 뭐 울음바다가 되더라고. 보다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학살당한 시민분들입니다. 이 영화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의 똑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프랑스 혁명 실패하고 다음날 아침 놀라울 정도로 닮았잖아요. 이게 0.1초밖에 안 보이는 짧은 장면이긴 한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어느 시대나 이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숙연해졌습니다. 항상 이런 존재가 있었던 거죠. 산자와 죽음자가 얽혀있는 모습입니다. 도청 앞일 텐데. 이 장면은 뭘까요? 거의 같은 장면인데. 호텔 롯데 파업 현장의 공권력이 뒤뜬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됐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런 사건을 벌이진 않을 겁니다. 광주민주항쟁처럼 잔인한 진압을 하진 않겠죠, 최소한.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운동은 계속 탄압당할 거예요. 이 장면도 김대중 국민의 정부 때예요. 이게 노동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입니다. 계급성이에요. 노동운동이 계급적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두 사람의 긴 토론 속에 노동 문제 이야기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보수 야당에게 노동 문제는 중요한 의제가 아닙니다. 환경, 생태, 인권, 통일, 여성 문제 등에 관심이 있는 한국사회 대학생, 지식인, 깨어있는 시민들도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세요. 야당 통합할 때 모습입니다.

조직 전체를 제명해버리니까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12년 만에 지통부가 이번에 바뀌어서 12년 만에 연락이 왔어, 저한테. 그래서 지난주에 현대중공업을 12년 만에 갔어요. 동구청 강당에서 여성의 날 행사하는데 거기 이가병 위원장이 앉아있더라. 아, 그래가지고 제가 감개무량해서 바로 공무원노조 희생자라고 해도 550명이 그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부청장의 두 명이 그걸 부총리 끝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자기 걸고 한 막은 거죠. 그랬더니 아시더라고요. 안재현 분 여기 바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가병 씨가 일어나서 그때 뭐 박수 받고 앉긴 했는데 지금 판단해 보세요. 노동자들 해고한 정부와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누구의 주장이 옳았습니까? 지금 판단하기 너무 쉽잖아요. 불과 한 20년 지났지만 이렇게 사회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점차 실현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역사는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 계급의 권리가 확대되는 과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오늘 강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10년 동안 공부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사적인 원론을 5분 동안 설명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든 내가 못 봤어요, 이걸. 인류 역사 발전 방향은 고대를 거쳐 중대를 거쳐 근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역사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단순한 시대적 구분일 뿐 시대 특징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공부한 거지만 시대 특징을 포함할 구분하는 표현이 있죠.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그러면 이제 시대의 특징이 보입니다. 어느 시대나 노동하며 살아가는 계급이 있었어요. 고대는 노예들이었고, 중세는 농민들이었고,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입니다. 계급적으로 볼 때 노동자의 선배가 농노고 농민의 선배가 노예예요. 노동하지 않는 계급이 항상 있었습니다. 고대는 귀족들이었고 중세는 영주 또는 지주들이었고 지금은 자본가들입니다. 이게 계급적으로 연결되지만 혈연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계습되니까.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당시 많은 철학자들은 노예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학설을 입증했습니다. 도구에는 말하는 도가 말 못하는 도구가 있다. 노예는 말하는 도구다. 따라서 병든 노예를 버리는 것은 못 쓰는 호미를 버리는 것 같다. 당연히 철학자의 상담법입니다. 완벽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이런 지식이 일단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에 맞춰하며 자기 부귀영을 약속. 귀족은 아무 죄의식 없이 병든 노예를 내다버렸고 강사에 들어간 노예는 몇 년 동안 햇볕은 볼 수 없이 광산 속에 이러다가 죽어서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노예들을 보면 비타민 결핍증이 심각했대요. 심지어 노예체 잘게 있어서 정은 분쇄 부모 오히려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 죄책감이 없었어요. 노예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업이 비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 주장하는 학자들 있잖아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노예는 인간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죽임당하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지금 판단해보세요. 한 2000년 지난지 누구의 주장이 옳았습니까? 너무 쉽잖아요. 지금 판단하기. 중세 농노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노예가 좀 달랐습니다. 영주는 농노를 함부로 죽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마음대로 사고 팔지도 못했습니다. 토지에 속한 농노는 토지와 같이 팔 수 있다는 규칙이 있었다. 이 말은 토지와 관계없는 농노를 함부로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농노는 노예보다는 권리와 자유가 확대된 존재지요. 실제로는 있었다 없었다 말이 많지만 영주는 초약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예의 또 초약권이 농노가 결혼하면 영주가 첫날밤 대신자는 권리. 말도 안 되는 권리죠. 그러나 우리가 했은 분명한 사실은 중세 농노의 권리는 고대 노예보다 확대됐고 중세 영주의 권력은 고대 귀족보다 축소됐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노동자는 중세 농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리와 자유가 확대된 존재입니다. 노동자는 자본가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동일대 인격체로 노동력 판매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세요. 형식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근로계약 해제 권리를 갖고 있어요. 원할 때 그만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예 이 강의 듣기 싫어졌어 더 이상. 지금 짐 싸갖고 나가는 걸 내가 막을 권리가 있나요? 똑같이 노동자 나 더 이상 해서 다니기 싫어졌어. 그만두는 걸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부인들 채용할 때까지 퇴사할 수 없다. 이런 법은 그래서 못 만들어요. 기업의 수입물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요즘 세상에 노동자가 결혼했다고 사장이 첫날밤 내가 대신 자겠다고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더 미친놈이지 그러면. 우리가 했던 분명한 사실은 노동자의 권리는 농노보다 확대됐지만 자본가의 권력은 영주가 축소됐다는 겁니다. 그럼 눈치채셨죠. 제가 허식한 얘기가 뭐인지. 인류 역사 위협같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노동을 담당하는 계급의 권리는 점차 확대됐습니다. 부동의 방향이 보이시죠? 그러나 그 상대 계급의 권력은 점차 축소됐습니다.